FM 영화음악의 창문을 살며시 열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선영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정은임 아나운서 대신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인사드려요. 그저 조금 몸이 불편한가 보다 했는데요. 정은임 아나운서가 결국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하루빨리 씩씩하게 돌아오시면 정말 좋겠네요. 그동안 그래도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영화음악을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스위치를 보면은 첫 장면에 흐르던 곡이었습니다. 테마곡이기도 하죠. 폴 영과 애냐도 물론 여기에 있었습니다. 애냐 언니들이 결성한 그룹 클레나드, 폴 영과 클레나드가 함께 노래했던 Both Sides Now 보내드렸는데요. 이 곡 청해 주신 분 부산시 남구 광안 2동의 한정현 씨. 영화음악 들은 지는 4년이 되지만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셨고요. 역시 고3이신가 봐요. 열심히. 근데 특히 고3들 그런 것 같아요. 난 잘해낼 수 있다. 스스로에게 다짐 같은 거, 자기 확신 같은 거 틈틈이 심어가면서 하면 훨씬 더 결과가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이건 제 경험이기도 합니다. 정인 씨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첫 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우리 집 진돗개가 새끼 5마리. 와, 다산, 순산 다산형입니다. 마포구 성산동의 정지만 씨, 스팅의 노래를 청해 주셨죠. 영화 스팅 가운데서 The Entertainer. 오늘은 조금 느낌을 다르게 가져보십사 하는 의미에서 이런 연주를 골라봤습니다. 비엔나 현악 4중주단 연주합니다. The Entertainer. 100년 전의 역사가 지금 이 땅에서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정하연 대하소설 황토마루. 한민족, 우리의 생존을 숨가쁜 감동으로 재조명한 황토마루. 황토마루는 극복해야 할 당신의 운명입니다. 좋은 소설 황토마루. 내 여자를 건드리지 마. 남자의 눈물이 마르면 복수가 시작된다. 없이 단 한 번에 사랑의 이름으로 너를 처단한다. 세계를 긴장시킨 톰 클랜시의 최신작 복수. 서점에 있습니다. 대서출판 고려원. 그녀의 목소리는 산책길에서 듣는 새소리 같아요. Baby, I'm the lucky one. 꿈이 먹는 목소리 에미 그랜트. 새 노래 럭키 원으로 다가왔다. 그녀와 가을 들판으로 나가보세요. 에미 그랜트의 새 노래 럭키 원. 폴리그램. 안녕하세요, 장동건입니다. 제가 가장 즐겨 먹는 과자가 뭔지 아세요? 바로 카라멜콩과 땅콩이죠.

such joy and happiness you bring. I wanna thank you, baby. Such joy and happiness you bring, just like a dream. 은 조 카커의 음악입니다. 하지만 영화 칼리토스 웨이 가운데 나오는 You Are So Beautiful, 빌리 프레스톤의 음성이었어요. 브라이언 드 팔마 하면은 히치콕 감독을 마치 부모처럼 존경하는 감독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자기 영화 속에 이 히치콕의 영화들을 꼭 집어넣는데요. 이렇게 존경하는 사람이나 또는 작품을 영화용어로 오마주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히치콕 감독은 브라이언 드 팔마의 오마주인 거죠. 그런데 브라이언 드 팔마 감독한테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오마주의 작품들을 자기 영화 속에서 아주 그럴듯하게 재현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영화 기법을 이 패러디라고 합니다. 그래서 브라이언 드 팔마를 패러디의 대가로 부르기도 하고요. 특히 브라이언 드 팔마의 패러디 가운데서 아주 유명한 게 있는데요. 87년 작품이죠. 이 언터처블의 그 계단에서의 총싸움 모습, 총격 장면입니다. 또 이 영화 칼리토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재현되고 있는데요. 에스컬레이터 총격 장면이 바로 그겁니다. 근데 그것은 또 어디서 따왔냐? 바로 저남 포템킨에서 따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브라이언 드 팔마가 패러디한 오마주는 바로 저남 포템킨인 거죠. 이 영화 저남 포템킨은 러시아 출신의 거장 에이젠슈타인의 작품인데요. 포템킨은 뭐 미국 사람들이 자기네 편하라고 쓰는 발음이고요. 러시아식으로 제대로 읽어주면은 뽀쫌킨이 됩니다. 느낌이 많이 달라지네요. 아마 여러분들께도 그리 낯설지 않은 영화일 겁니다. 또 이 저남 포템킨이 빠진 영화 서적 아마 찾아보시기 꽤 어려우실 거예요. 네, 막상 이 저남 포템킨을 직접 보신 분은 또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국내 극장에서 아직까지 개봉된 적이 없거든요. 근데 드디어 국내에서도 이 극장 개봉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그동안 볼 수 없어서 속타셨던 분들한테 아마 더없이 기쁜 소식이 될 겁니다. 이 저남 포템킨은요, 러시아 혁명 20주년을 기념해서 1925년에 제작된 작품입니다. 1905년에 이 짜르 체제에 대항해서 일어난 혁명은 불발로 끝나고 말죠. 저남 포텐킨 가운데 가장 유명한 장면은 아무래도 그 대리석을 이루어진 오데사 계단에서의 총격 장면인데요. 짜르 체제의 코사크 병사들이 정렬을 해서 행진을 하고요. 무방비 상태 시민들을 향해 총을 겨눕니다. 한 여인이 병사의 총에 맞아 쓰러지죠. 그리고는 그녀의 손을 벗어난 유모차가 떼굴떼굴 저절로 계단을 굴러내려갑니다. 브라이언 드 팔마 감독이 언터처블에서 패러디한 장면이 바로 이 유모차 장면이에요. 얼마나 훌륭하게 패러디했는지 아마 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여러분들께서 직접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음악은요. 뭐 에이즈까지도 확실하게 예언을 했다는 노스트라다무스. 그 영화가 요즘은 또 비디오로 출시까지 됐다고 하죠. 그 가운데 있는 러브 테마 보내드립니다. 영화 노스트라다무스 가운데 사랑의 테마 보내드렸습니다. FM 영화음악 워낙 매주 금요일에는 새 영화 소식 전해드리는데 오늘은 전함 포템킨, 물론 이 영화가 새로 만들어진 영화는 결코 아님에도 우리나라에 최근에 이제 소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렸네요. 요즘 좋은 반응 얻고 있는 영화들 가운데서 펄프픽션 얘기를 많이 하시대요. 이 펄프픽션은 퀸틴 타란티노가 연출을 했는데요. 이 감독은 자신이 각본을 쓰고 또 연출까지 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게다가 유명한 선배 감독들의 영화 시나리오도 쓰고 있는데요. 리들리 스콧 감독의 트루 로맨스가 있고요. 최근에는 또 올리버 스톤 감독의 신작이죠. 내추럴 본 킬러. 글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뭐 타고난 살인마 그 정도 될까요? 이 작품의 시나리오도 맡았습니다. 특별한 이유도 없이 한 쌍의 남녀 우디 해럴슨 그리고 줄리엣 루이스가 살인을 저질릅니다. 각 언론에서는 이들의 광적인 행위를 앞다퉈 집중 보도하고요. 덕분에 두 사람은 10대들의 우상이 되는데 마침내 경찰에 붙들리고 감옥에 갇힙니다. 근데 이거를 시청률을 높이기에 혈안이 된 한 유선방송의 아나운서가 생중계를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와중에 폭동이 일고 이 남녀는 아나운서와 같이 탈출을 합니다. 물론 나중에는 아나운서를 죽여요. 자신들의 살인 행각은 이것으로 끝을 맺는다 하는 선언과 함께. 올리버 스톤 감독은 평소에 월남전이라든가 또 사회의 어떤 병리적인 문제를 주로 다루었죠. 내추럴 본 킬러 역시 이 사회 내 폭력이라든가 매스컴의 비인간적인 경쟁에 대한 비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은요, 이 영화의 촬영 기법이에요. 컴퓨터 그래픽이라든가 애니메이션, 또 블루 스크린의 그런 그 특수 촬영, 또 후반부에 보면은 그 슈퍼 8mm 등 아마 눈치채신 분들 많으실 텐데, 그 기왕의 올리버 스톤의 영화에서는 볼 수 없었던 그런 특징들이죠. 네, 미국의 몇몇 평론가들은요, 그동안 올리버 스톤이 흥행 안 되는 영화만을 만들어 오다가 드디어 방향을 틀기로 결심한 것 같다고 혹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은 뭐 안타깝게도 이 지나친 폭력이라는 이유로 우리나라에는 수입 불가 도장을 받았고요. 최근 지존파라든가 또 온보현 하는 뭐 병적인 살인자들이 등장하고 있고 또 증인에게 보복을 가하는 일이 빈번히 일어나는 와중이라서 아마 이런 폭력 영화들이 숨을 죽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퀸틴 타란티노나 또 올리버 스톤의 이 두 대가가 어떻게 영화를 만들었을까? 그 궁금증을 풀 길이 없으니까 조금 답답한 생각도 듭니다. 오늘 그래서요, 이 영화 가운데 나오는 삽입곡입니다. Waiting for the Miracle, 레너드 코헨이 노래합니다. with your bugle and your drum. And me, I'm up there waiting for the miracle, for the miracle to come. It's Mozart, but it sounds like bubblegum. When you're waiting for the miracle, for the miracle to come. 지금 시각이 1시 33분. 시계 맞추셔도 좋겠네요. 레나드 코엔의 음성이었었죠. 맨 뒤에 웃는 소리가 참 인상적입니다. 아, 이번에 준비한 곡은요. 영화 음악, 물론 영화 음악 가운데 한 테마인데요. 너무나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아, 사실 이 노래가 유명하기도 하지만은 그 속에 나왔던 두 주인공 남녀 때문에 더 뭐 비극적인 종말 때문이기도 하겠지만은요, 이 영화가 많은 사랑을 받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니퍼 카빌레리와 올리버 베렛 3세. 저는 이 러브 스토리 하면은 이 장면이 참 많이 생각이 나요. 블란서, 그러니까 파리로 이제 음악 유학을 간다고 제니는 길거리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올리버는 그 얘기를 듣고 펄쩍 뛰죠. 세상에 사랑하는 나를 두고 어떻게 너 혼자 유학을 갈 수 있냐고 거세게 항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니가 그래요. 거기서 너는 한 번도 나한테 사랑이라는 그 얘기 해본 적 있느냐, 우리가 언제 사랑하는 사이라고 확인이나 했었냐, 그러면서 너는 왜 나를 사랑하니라고 묻죠. 그랬더니 올리버가 거기서 그냥 because 그래요. 그냥 때문이지. 이유, 조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건데 이유가 뭐 필요하니. 그 대사가 저는 가장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뭐 다른 분들 뭐 사랑은 결코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는 것, 그 얘기도 많이 기억하시겠죠. 오늘 영화 러브스토리의 테마음악 Where Do I Begin, 앤디 윌리엄스 음성으로 띄워드립니다. She fills my heart. She 네, 오늘도 이 시간 손님 이종학 씨 시나리오 작가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 나와주셨는데 감사드려요. 오늘 잘 보내셨어요? 네. 오늘 뭐 하시면서 지내셨어요? 저야 뭐 늘 영화 보고 음악 듣는 게 일이니까요. 네, 어떤 거 보셨어요 오늘은? 오늘은 재밌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어떻게 하나 LD를 구해가지고 주라식 파크 그걸 다시 봤습니다. 와, 좋던가요? 네. 오늘은 어떤 얘기 해주시려고 그러세요? 오늘은 제가 제일 존경하는 감독 중에 한 분인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알프레드 히치콕이라고. 너무나 잘 알려진 감독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렇게 새삼 소개한다는 게 좀 멋졌긴 하지만은 또 제가 잘 아는 감독이니까 한번 소개를 하려고. 더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죠. 아무래도 그 히치콕이란 어떤 사람인가, 그 인간적인 뭐 면이랄까요? 그 삶 좀 더듬어 보는 걸로 시작을 하면 좋겠네요. 네, 그렇죠. 이 사람은 1899년 8월 13일에 런던에서 출생했고 1980년 미국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82살, 오랫동안 이제 장수한 셈이죠, 감독으로서는. 그렇게 됐고, 부인 엘머 히치콕이 이제 그 스크립트에서요. 히치콕 영화에. 그리고 딸도 영화에 개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부르주아 생활을 즐겼는데 특히 쇠고기 요리를 좋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목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와이프가 요리해주는 쇠고기 요리를 즐겨했고, 그 다음에 젊었을 때부터 이제 글 쓰는 걸 좋아했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책 콜렉터 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책 읽는 걸 좋아했다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영화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그 서스펜스한 그런 영화를 즐겨했는데, 특히 그 프로이트의 어떤 정신분석학적인 얘기하고, 그 다음에 셜록 홈즈에서 이어지는 영국 특유의 그 추리, 그런 얘기를 이제 자기 영화에 같이 담았죠. 뭐 어떤 성격적으로 좀 독특한 면을 갖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이 사람의 정신세계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일기를 쓴 적도 없고, 개인적인 메모라든가 아니면 무슨 그 서간문? 그런 게 거의 남아있지 않으니까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는 사람이 거의 없죠. 네. 영화로만 그저 더듬어 볼 뿐. 예, 그렇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영화 속에서 위장해서 살았고, 영화만 남기고 본인은 슬쩍 사라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거장일수록 더 속속들이 알 것 같은데, 알 법한데 그렇지가 않네요. 그러면은 이 그 히치코크 작품 세계를 가기 전에 이런 거장일수록 자기만의 어떤 군단이라고 하죠.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자기 어떤 팀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어땠어요? 이분은 그러니까 촬영감독이라든가 작가라든가 배우를 갖다가 오랫동안 같이 활동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버트 벅스라는 촬영기사는 이 사람 감독한 작품 중에서 13편을 촬영을 했고, 그 다음에 버나드 허만도 마찬가지로 영화음악을 한 20편 가까이 이 사람 작품을 이렇게 이제 영화음악을 했죠. 총 몇 작품이나 한 사람이에요? 53편을 했습니다. 그중에 제가 한 30몇 편을 봤으니까 예. 상당히 많이 본 셈이죠. 그래도 갈 길이 멀네요. 네. 더 볼 게 많아요. 예. 그리고 배우로는 이제 캐리 그란트를 아주 즐겼었고 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캐리 그란트의 어떤 중성적인 이미지. 그러니까 잘생겼지만 개성이 없고 무난하지 않은 이미지. 저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 왜 네. 배우들이 성격이 좀 없어 보이고 모나지 않고 별로 튀지 않는 그런 사람을 유독 좋아했을까요? 그 사람은 이제 배우를 갖다 어떤 소독으로 봤거든요. 아. 영화 속에 나오는. 그러니까 배우의 개성이나 연기에 기대한 게 아니라 어떤 그 창문이나 아니면 네. 의자나 탁자처럼 영화의 하나의 소도구다. 그래서 자기가 영화를 찍을 때 하나의 그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네. 배우가 팀이 안 된다. 아.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제 폴리만 같은 배우는 아주 반발해가지고 예. 대판 싸움을 했다고 그래요. 예. 혹시 그러면은, 작품 세계를 뭐 너무나 많은 작품이지만은 네. 연대기적으로 좀 굵직굵직한 것들 좀 예, 그렇죠. 소개를 해주세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이제 앞으로 히치콕 영화를 볼 사람들은 어떤 영화를 봐야 되는가.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초창기 이제 무성 영화 시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7년, 8년까지 찍었던 작품들인데 거기서는 이제 하수기년 영화를 제가 추천하고 싶어요. 그 영화는 이제 잭 더 리퍼라는 그 어떤 시대의 살인마를 갖다가 모델로 해가지고 그 살인마가 이제 하숙생이 돼가지고 들어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살인 행각을 벌이고 그걸 쫓는 경찰의 이야기. 그런 점에서 근데 이 영화에 놀라운 건 히치콕의 이게 향후에 쓸 모든 테크닉이 이 영화에서 다 나오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관심 있게 아, 예. 어떤 테크닉들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위에 이제 천장에서 이제 그 2층에서 왔다 갔다 하면은 이제 샹델리제가 흔들린다든가 예. 아니면은 이제 뭐 독약이든 그 컵을 갖다 클로즈업 들어간다든가 그러니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서스펜스적인 요소가 이미 거기서 다 쓰인 거죠. 아. 아마 무성 영화고 옛날 영화이기 때문에 아주 가볍게 생각하시고 보신 분이 많을 텐데 실제 그 영화를 보면 상당히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 영화 시절 그때는 이제 몇 편의 그 걸작이 있는데 제가 추천하고 싶은 것은 레이디 베니시드 그러니까 귀부인 실종되다. 이 영화는 이제 오슨 웰즈라는 감독이 26번을 보고 그 자기 영화 시티즌 케인을 찍었다고 그래요. 네. 그만큼 이제 후대에 영향을 많이 끼친 영화이죠. 그 다음에 헐리우드에 건너가가지고 이제 황금기가 열리는데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사이코라든가 버티고라든가 아니면 북북서 돌려라 그런 작품들 우리가 아는 수많은 그 고전들이 이제 그때 만들어졌죠. 실제로 히치콕에서는 이제 영국에서 만들었던 그 일련의 작품들을 제1의 전성기라고 그러고 이때 나왔던 50년대에서 60년대 초에 나왔던 이때 작품을 제2의 전성기라고 그러죠. 네. 그리고 이제 이 사람 영화는 특히 이제 그 어떤 아주 갈등 구조 특히 이제 어떤 그 오인을 받아가지고 살인을 했다든가 아니면 돈을 횡령했다든가 해서 도망치게 되고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이 한 건 아니고 네. 경찰이 쫓아오고 아. 거기서 엉뚱한 이제 사람이 게재가 되죠. 그게 이제 되게 여자가 나타나는데 그 여자가 도움을 줘가지고 사건을 풀어헤친다는 아주 간단한 줄거리지만 거기에 수많은 그 배어레이션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치콕 영화를 한 편 찍었다는 얘기가 이제 그렇게 나올 수 있겠죠. 사실 북북서로 돌려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 히치콕의 모든 작품을 다 알 수가 있어요. 모든 요소가 다 들어있습니다. 저는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네. 그렇게 하숙인 또 레이디 베니스트 그리고 예. 북북서 돌려 이 세 편 네. 소개해 주셨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사람 작품은 그 특히 이제 당대 거장들 글 쓴다는 거장들이 많이 참여했습니다. 그러니까 윌리엄 포크너라든가 아. 레이몬드 챈들러 같은 사람, 헨리 슬레서 같은 사람이 시나리오 썼으니까 어떤 집필자 면에서도 상당하게 도움을 받지 않았나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그 히치콕 영화에서 그 영향을 받은 후배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실제로 히치콕을 좋아하고 히치콕다운 영화를 찍고 싶은 사람 상당히 많아요. 전 세계에. 특히 누벨바그에서 이제 클로드 샤브루리라든가 프랑스어 트리포 같은 감독은 아주 지대한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겠죠. 특히 샤브루 같은 감독은 60년대 영화를 보면 거의 히치콕 영화를 갖다가 시나리오만 바꾸지 않고 찍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똑같은 영화가 많아요. 그럼 너무 특성이 없는 영화를 근데 뭐... 블란서식의 에스프리라든가 아. 또 새로운 향유를 찍었으니까 또 다른 네. 영화가 되는 거죠. 그 트리포 같은 감독은 그 히치콕하고 대담한 책도 있고 또 실제로 히치콕을 자기 양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만큼 많은 유산을 받았던 셈이죠. 그 미국 쪽으로 건너오면은 이제 제일 유명한 감독이 브라이언 드 팔마. 그 사람은 특히 70년대 보면 거의 히치콕 영화를 리메이크 해다시피 했어요. 그 뭐 사이코를 다시 새롭게 만들었다든가, 네. 버티오를 새롭게 만들었다든가, 그 이를테면 사이코를 새로 만든 게 바로 이제 그 드레스 투 킬이라는 영화입니다. 사이코에서는 보는 거지만 드레스 투 킬에서는 엿듣는 거. 네. 그리고 또 버티고라는 영화는 이제 시스터라는 영화에서 이제 새롭게 아니 옵세션이라는 영화 새롭게 바꿨고 그건 뭐냐면 버티고에서는 이제 여자친구가 죽고 여자친구와 똑같은 새로운 여자 나타나는데 이 옵세션이라는 영화에서는 와이프가 죽고 와이프하고 똑같은 여자에서 나타납니다. 예. 나중에 딸로 밝혀지죠. 그런 식으로 그 히치콕 영화의 아이디어를 갖다가 새롭게 계속 바꾸고 해가지고 영화를 찍었죠. 그리고 이제 최근 감독으로서는 커티스 헨슨이라는 감독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이제 저 영화를 잘 알려져 있죠. 그 요람을 흔드는 손. 그리고 베드룸 윈도라는 영화. 그게 다 이제 히치콕 영화를 갖다가 본따서 만든 영화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영화는 컬러 오브 나이트. 네. 그 영화도 히치콕 스토리하고 똑같은 구조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습니까? 아, 이건 히치콕 아리오로구나. 근데 저는 히치콕을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예. 히치콕 식으로 터치를 했다 해도 전 참 즐겁게 봅니다. 아, 그렇다면 이제 뭐 히치콕의 삶이라든가 또 작품 팀, 또 작품 세계, 또 후배에 끼친 영향들에게 예.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무엇보다도 뭐 한마디로 어떤 사람을 정의하기는 어렵겠지만요. 예. 가장 히치콕 영화를 히치콕답게 하는 요소랄까요? 우리들 뭐 일반인들이 예. 아 히치콕 영화에선 이 점을 좀 염두에 두고 봐야 되겠군 하는 그런 요소들 몇 가지만 추려주세요. 예, 히치콕 영화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그 낯선 사람, 그러니까 일반인 같은 우리 같은 일반인이 엉뚱한 일에 걸려들 수 있다는 거죠. 아. 예를 들어서 우리도 지나가다가 우리가 낸 차 사고도 아닌데 우리가 차 사고를 냈다고 경찰에 쫓길 수도 있고 예. 우리가 내가 한 일도 아닌데 돈을 횡령했다고 쫓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일반인이 주인공이 되지만 엉뚱한 일에 끼어들 수 있다는 거 그런 게 하나 재미있고 또 하나는 이제 영화가 아주 이상하게 전개가 돼요. 똑같은 환경이고 똑같은 현실인데 마치 꿈을 꾸는 듯한 기분. 이게 과연 현실인가 동화인가 예. 코미디인가 그게 알 수 없게 만드는 그런 거. 아. 그런 거, 그러니까 히치콕 영화를 갖다가 싫어하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존 포드 같은 감독은 뭐 저 사람 저런 영화를 찍냐 그렇게 얘기했을 정도로. 그런데 히치콕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도 또 반대로 그런 점에서 아주 그 매혹을 당하고 있죠. 그 제 생각으로는 영화 언어를 새롭게 만들었다든가 또 그 이후에 영화가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속성을 가장 그 일반이 좋아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일반화 대중화 시키지 않았나. 그런 점에서 좀 평가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 영화 언어를 새롭게 했다는 게 어떤 뜻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편집을 갖다가, 이제 이 사람이 만든 히치콕 특유의 편집이 있어요. 내지는 이제 사운드 이펙트, 또 카메라 무브먼트라든가, 또 새 같은 영화에서는 이제 필름을 합성시켰거든요. 네. 그런 거라든가. 그러니까 당시에는, 그러니까 지금 스필버그가 그 ILM에서 기술을 채용했으듯이 히치콕도 그런 걸 했던 거죠. 아. 예. 그러니까 뭐 현대판 뭐 스필버그라고 해도 물론 히치콕은 화를 예. 내겠지만 아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군요. 예, 스필버그도 실제로 히치콕을 상당히 좋아해가지고요. 네. 그 뭐 조스라든가 이티처럼 히치콕 영화 제목이 아주 간단하거든요. 사이코 버티고 하는 식으로 그걸 또 본댔다고 그래요. 그러면 끝으로 히치콕 영화 속에 음악 한 곡 소개해 주시면서 예 그럴까요? 예. 히치콕 영화 중에 너무 많이 아는 사나이 이런 영화 있습니다. 제임스 스튜어트하고 도리스 데이가 나온 영화인데 네. 그건 뭐냐면 이제 아들 잃어요. 어디 이스탄불 같은 데 여행을 갔다가 네. 그래서 아들 찾다 보니까 또 엄청난 조직에 휘말려 있는 거죠. 아. 그런데 그 조직에서는 이 제임스 스튜어트가 자기 조직의 비밀을 알고 있다고 또 오해를 하고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아들 찾는 과정 중에서 벌어지는 그런 얘기인데 여기서는 도리스 데이가 또 여배우로 나옵니다. 아. 그래가지고 또 아이를 침대에 앉혀놓고 네. 캐세라 세라를 직접 부르기도 하는데 예. 이 영화, 이 음악은 또 상당히 히치콕 영화에서 유명해졌지만은 최근에 그 헤더스라는 영화에서도 또 나왔더라고요. 네. 네. 도리스 데이의 캐세라세라 이 곡을 끝으로 오늘 이종학 씨와 또 인사를 나눠야겠네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들어가세요. 네. Que será, será? What will be when I grew up and fell in love? I asked my sweetheart, what lies ahead? Will we have rainbows day after day? Here's what my sweetheart said. Que será, será? Whatever will be, the future's not ours to see. Que será, será? What will be. Now I have children of my own. They ask their mother, what will I be? Will I be handsome? Will I be rich? I tell them tenderly, que será, será? Whatever will be, the future's not ours to see. Que será, será? What will be, que será? Coyotes are howling way out where the doggies bawl. Where spurs are a-jingling, a cowboy is singing this lonesome cattle call. Till his day's work is done, and he rounds up the cattle each fall. Singing his cattle call. For hours he would ride on the range far and wide, when the night winds blow up a squall. His heart is a feather, in all kinds of weather he sings his cattle call. With an old western drawl. Singing his cattle call. 잠만 쿨 자다가 오랜만에 FM 영화음악 들으니까 기분이 참 상쾌합니다 하신 목동의 이령씨가 청해 주신 곡입니다. 10월 1일 제 생일이 아니고 동생 생일이시군요. 제 동생 생일인데 늦었지만 축하한다고 해주시고요. 또 14일은 정해, 그리고 22일은 민경이, 또 28일 많이도 태어났습니다. 28일은 혜선이, 모두 사랑하는 친구들의 생일입니다 라면서 영화 아이다호 가운데서 캐틀콜, 에디 아놀드의 노래 청해 주셨던 분 이령씨 엽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날만 세면은 벌써 주말입니다. 벌써라는 얘기 주말은 매일같이 찾아와도 벌써란 단어 붙이기에는 참 어색한 시간인 것 같아요. 늘 기다려지는 시간, 주말, 뭐 좋은 계획 없어요? 오늘 저는 마지막 곡을 준비해 놓으면서 이 음악 들으면서 저도 주말에 뭘 할까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네요. 영화 Dancing Hero 가운데서 Love is in the air. 아마 주말에는 정말 사랑이 이 공기 중에, 이 대기 중에 퍼져 있을 아주 많이 많이 사랑도 떠다닐 것 같습니다. 존 폴 영의 노래 들으시면서 오늘 FM 영화음악 여기서 마치고요. 여러분들도 건강하게 또 사랑스러운 주말 계획해보세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죠. 감사합니다. Everywhere I look around, love is in the air, every sight and every sound. And I don't know if I'm being a fool, don't know if I'm being wise, but it's something that I must believe in. And it's there when I look in your eyes. Love is in the air, in the whisper of the tree. Love is in the air, in the thunder of the sea. And I don't know if I'm just dreaming, don't know if I feel safe, but it's something that I must believe in. And it's there when call out my name. Every sight and every sound.